요한복음 1장 3절로 3절로 3절로 봅시다. 3절로 7절까지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다 저자가 있죠. 기록자가 다 있습니다. 그 시대 시대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이 다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지은 자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성령을 받고 소위 말하면 이제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됐죠. 사도 변화되어진 일꾼.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아니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성격이 매우 급하고 불같았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출세 좀 시켜주세요. 성공 좀 시켜주세요 할 만큼 육적인 야망이 아주 센 그런 사람이었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인품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보다 못하는 아주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잘 파악한 가장 잘 이해한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시어서 오늘 후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아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희망과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은 얼마든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참으로 쓸모있는 능력있는 필요한 존재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오늘 첫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아주 너무 피드백 아시죠? 반응을 너무너무 이렇게 힘으로는 반응을 제가 피드백을 얻었어요. 저를 엄청 격려를 해주시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지금까지는 목사님 말씀도 1학년이었는데 오늘 말씀 한번 딱 듣고 6학년이 됐더라. 대단하죠? 이춘자 권사님. 참, 박수 한번 해줘요. 참. 예. 여러분 다 똑같은. 참, 얼마나 여러분 적절한 표현이에요. 예. 정말 적절한 표현 같아요. 예. 1학년이었는데 말씀 한번 듣고 6학년 되었더라. 아, 참. 6학년 되면 졸업하셔야지, 이제. 예. 예. 너무 감사해요. 참. 힘이 막 나죠, 제가. 저번에 저기 뭐야 남전도의 헌신 예배 그 지난해 손을 장로님 하고 그 부인 집사님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찬양하고 막 할 때 열려라 에바다 그 막 할 때 아 우리 주장 권사님 뒤에서 춤을 추시는데 얼마나 좀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기쁨이 생기거든. 기쁨이 생기니까 우리 형의 기쁨이 생기니까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그러니 뭐 나이 드실 리가 없잖아. 토요일도 보니까는 몇 분 권사님 뭐 스스로 이렇게 연락들 해가지고 그냥 교회 그냥 선후분이 그냥 권사님 깨끗하게 다 치우는 거예요. 거기에 주축이 되세요 우리 이춘재 권사님 그 연세. 얼마나 참 감사해. 다른 분 권사님도 고맙지만은 이렇게 또 가고 마음은 원이로돼 또 집이 멀고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또 권사님들 오시지 못한 분들 다 알아요. 그 마음 심정 제가 또 다 알고. 어쨌든 뭐 6학년까지 올라갔다 해서 이제 기분 좋고 사명감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저 나름대로 잘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의 능력이라 그랬죠. 해석 잘해가지고 여러분 신분이 바뀐 그런 인물들이 있죠.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들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과 다니엘. 뭘로 꿈을 해석해줬지. 해석의 능력이에요. 목사가 뭐냐면 성경 해석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잘 해석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주는 우리 목사님 성경 해석이 별 볼 일 없다 그럼 저를 자르면 돼요. 그죠? 그러나 나름대로 이렇게 뭐 들을만해 그러면은 저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는 거 설교가 뭐 그런 거예요. 설교 안에는 강론도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뭐 설교가 뭐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서 이제 하는데 잘 전달해 주면 되거든. 잘 전달해 주면 무엇을 전달해 줄 거가? 무엇을 전달해 줄 거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전달해 줄 거냐? 해석의 능력이 뭐냐? 결국 성령께서 주신 지혜거든요. 성령이 지혜고 그 성경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구나 이 말씀 이걸 원하셨구나 그걸 파악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그러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받은 것에 너무 만족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질 않았어요. 자기 이름. 다른 자 복음서가 몇 가지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 첫째가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은 비슷해요. 비슷해.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공통적인 관점이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들은 전부 자기 이름을 다 넣었어요. 자기 복음서에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 이름 다 넣었는데 요한만이 안 썼어요. 요한만. 절대로. 자기 이름을 나중에는 이게 요한복음이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가장 늦게. 왜? 오래 살았잖아요. AD 서기 한 90년도 써진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한 65년 정도. 서기 65년. 예수님이 33년도까지 사셨으니까 30년 전 있다가 쓰여진 거. 마가복음 다음에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그다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 다음에 이제 누가 80년. 그다음에 마태복음이 85년.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서기 말에 서기 지금 2018년도죠. 그냥 서기 한 95년, 90에서 95년 그때 쓰여진 거거든. 그 제일 나중에 썼어요. 요한복음. 그건 자기 이름을 하나도 안 넣었어. 그건 뭘까? 많이 겸손해졌다는 얘기죠. 이 자기 드러내는 것을 안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드러내고 싶겠어. 이거 내가 쓴 거를 얼마나 드러내고 싶겠어. 다른 제자는 쫙 밝혔다니까. 한 복음서마다 마태마가 누가는 한 30번씩 썼어 자기 이름.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죠. 고개를 숙이는 거다. 이 변화가 돼야 합니다. 이 변화가 돼요. 결국엔 우리가 그렇게 뭐 악을 쓰고 뭐 안 해도 세월이 지나가면 이 말씀의 편승에서 살게 되면은 이렇게 변화되고 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이에요, 신앙. 구태연 막 그냥 끝까지 버티고 나는 변화 안 되리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그냥 인내하고 그냥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 감추고 한 가지를 내세웠죠. 요한은 25살에 부름 받았어요. 25세 부름 받아가지고 100세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그 인생 한결같이 살았어. 그 요한이 가장 이제 지 스스로도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한 것처럼 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정체를 밝혔죠.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실 수 있는 동기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죄에서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 모두 육적 구원까지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이 가나안 복음은요 결국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말도 못하게 사랑하시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랑하시고 터무니없이 사랑해 터무니없이 우리를 그거를 알게 되면 정말 그걸 알게 되면요 그건 핵폭탄 같아 핵폭탄 같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거 옛날에 청춘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고 막 가슴 막 뛰고 그러죠. 좋잖아요. 이상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흠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 그 사람이 능력도 있다. 하는데 나만 사랑한다. 죽도록.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다 사랑하지만 내 스스로 느끼기는 유독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절대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 세상을 나라고 바꿔도 괜찮아. 나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독생자 믿기만 하면 구원 영생을 주신다. 이 복음이죠. 이런 복음이 관용어가 아니라 오늘도 실제적인 나의 고백으로 다가오면은 이 복음만 가지고도 우리가 능력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가 있다고요. 오늘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 같고 그냥 맨날 듣는 이야기 같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이 말씀이 맨날 그냥 뭐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로 맨날 들려주고 하니까 맥이 맨날 빠지고 힘이 빠지고 뭐 그렇지 뭐 그거야 안 보. 어? 알기는 알지. 알기는 알지.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줘야 돼.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고백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그 사람 뭔 말인지 몰라 이게. 그러나 여러분 지금 기본적인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같은 말 같은데 엄청나게 위력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이해했느냐? 마리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라다가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하셨어.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3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 예수님. 이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하셨다. 하나님 일을 하셨다. 이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 물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구원의 대전제 그 감당하기 위해서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죄목이 있단 말이에요. 죄목.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죄목이 뭐였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진짜 고백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틀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보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일곱 번 나와요. 일곱 번. 첫 번째는 뭐냐면은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 여기 그 6절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거 사도 요한이에요 아니면 누구 다른 요한 누구예요?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자기 요한 안 썼다니까 이름을. 여기서 나오는 요한이라면 누구?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요한은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라 그랬죠. 여기는 이 세례 요한 얘기야.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어요. 1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하나님의 아들. 나다나엘이 증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6장 69절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11장 27절에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20장 28절에 도마가 그는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20장 31절 요한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7절 아침에 얘기했듯이 주님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참 놀라운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하나님 믿는다는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 우리 중보자 되죠. 중보.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안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알아요. 이단들은 그냥 지가 바로 하나님이 알아. 그냥 우리 예수님.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 해도 괜찮다면 하나님 똑같아. 어떤 사람은 꼭 하나님만 해야 되나? 예수님 하면 안 되나? 아니요. 우리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예수님이시.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가르쳐놨다. 요한. 요한. 그래서요, 요한이 말합니다. 예.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초에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했어요. 이 요한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고동적인 어떤 그 언어 이런 게 아닙니다. 요한은 이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부터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라. 이 생명 사람들의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 두 번째는 그거 잘 아시는 벌써.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 가지로 비유하셨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 두 번째는 빛. 말씀. 빛. 응? 두 가지. 말씀. 그 다음에 빛. 누가? 예수님. 그럼 첫 번째죠. 말씀이 뭐냐? 왜 말씀으로 하셨을까? 왜 말씀이라고 하셨을까?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워드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워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잘 몰라. 로고스 말씀이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라는 것은 잘 들어야 돼. 기능이 아니라 존재.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말이 뭐예요? 말. 의사 전달을 하는 기능. 의사 전달은 기능, 그죠? 기능이야, 말이. 로고스는 기능이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 존재. 존재가 뭐예요? 인격. 응?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말씀이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기능, 대화가 아니라 대화할 때 쓰는 이런 기능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소리. 소리가 아니야, 소리. 이거 뭐라고요? 존재란 말이죠. 인격체란 말이죠. 말씀이 인격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우리 말해야 안 해 우리끼리 말해야 안 해. 오늘 엄청난 말을 했죠. 엄청난 말을 해 여러분. 그래도 목사는 여기서 그래도 이 말이 로고스 대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 그러니까 헛된 소리는 아니란 얘기죠. 기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기능적으로 오늘 대화 많이 하셨어. 식사하시면서도 하고 바깥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는 기능적으로 하는 말에는 다 쓸모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말이 뭐 우리 그러지 말이 인격이다 이렇게 말이 인격이라 하면 여러분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여준 인격은 제로야, 제로.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아무리 우리 잘 말을 잘 쓰려고 하더라도 그 말 속에는 하고 싶지 않은 말도 있을 것이고 거짓된 말도 있을 것이고 참말은 했지만은 지키지 못할 말도 있을 것이고 괜히 하는 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루에 2만 5천 단어를 쓴대. 2만 5천 단어. 2만 5천 단어를 쓰는데 70에서 80%가 쓸데없는 말. 응? 그게 뭐예요? 그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소리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소리라는 개념. 응? 말을 참, 그래 우리는 인간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악해. 왜? 말이 악하거든. 시큰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 하는 말 틀리더라고. 참 그렇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실족하고 괜히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해하도록 만들고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그게 아니다. 말씀은 말씀이라는 것은 인격이 들어가는 인격. 그 인격이 뭐냐? 그 말씀의 인격대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믿어지기도 하고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대화의 말은 진리가 아니지.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에.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신 이 말씀은 뭐예요? 진리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니까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 이 말씀, 로고스 말씀이 이 인격체에 하나님이 인격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다 지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뭘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 없어? 있어서 없어? 있어졌어? 없어졌어? 뭘로 했어? 말씀으로 했어. 말씀으로.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 그리고 만들었어요? 뭘로? 말씀. 하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태아가 되어버렸어. 약화되어 버렸어. 이상하게. 어? 그가 태초에 하나님 같이, 말씀이 하나님 같이 계셨어. 그 말씀으로 지연받았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병자 고쳤어요? 안 고쳤어?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질병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뭘로 했어? 전부 바람아 잔잔하라. 믿어주라고. 믿으시라고. 이게 파도야 잔잔해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죽었다고도 나와버렸어. 나사로 나오라 할 때는 좀 힘들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액션을 취해가면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뭐 어떤 바람을 막 모아가면서 막 이렇게 하셨어? 뭐만 하셨어? 그냥 내 말은 믿고 가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더 두려워.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에 뭐라고 했었다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왜 그랬을까? 왜 나사로야 나오느라 왜 그랬을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탁 손들었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서 왜 나사로야 나오느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빼고 나오느라 그러면은 이때까지 죽은 인간들이 다 찾아서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사로를 일단 나사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느라 그랬다. 와, 믿음이 있어 없어? 이해가 커가지고 누가 됐네. 찰스 스펄전이요. 찰스 스펄전 목사.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저는 설교자. 금색이 최고죠. 하나님 말씀의 위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왜?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참 가슴 떨리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흥분돼야 돼. 흥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곳에 하나님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전철 장로님 하면 다 아멘이야. 지금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말씀으로 역사해요. 말씀. 그래서 해요. 말씀을 같이 사용하라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기도도 그렇게 해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초청해요. 초청.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용하라 했기 때문에 사용하세요. 기도로. 기도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선포했죠. 그때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용하란 말이에요. 사용하세요. 이거 예수님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다고? 첫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이 예수님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다고? 태초에 말씀으로. 그 예수님 말씀이라고. 말씀에 대해 말씀 제가 해석해 드렸어요. 해석해 드렸어요. 말씀 뭐라고? 기능이 아니라 뭐라고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자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체. 말씀 사용해. 사용 치고도 안 해보면. 잘 믿지도 않고 안 하려고 그러고. 네. 인간의 소리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소리로. 기능으로 자꾸 전락을 시켜. 존재를. 그 하나님 보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사용도 안 하고 말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말의 힘 지지난주 했잖아요. 지지난주 잘 사용해야 돼요. 자, 요한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고 우리 오셨느냐 말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요? 빛의 빛. 다시 봅니다. 4절로 5절. 요 빛까지 뽑는 거예요. 빛까지. 오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 빛이 오니까 뭐가 없어져요? 빛은 어둠. 새벽에 와가지고 여기 새벽에 이제 와서 이제, 어? 교회 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하느니 뭐겠어? 뭐부터 하겠어요? 불 켜면은 캄캄하던 게 금방 밝아지는 거예요. 희한해. 빛은 그냥 어둠을 쫓아내 버리더라고. 그냥 빛은 어둠을 쫓아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물러갔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심령에는 어둠이 사라졌다. 빛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빛은 뭐예요?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 때문에 천국 세상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안 보였던 내가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게 되는 게 내가 나 캄캄하게 지금 안 보여.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이 이 세상 사는 인간들은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밝음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빛이. 그런데 아직 예수 우리 빛을 다 쫓아내 주셨는데 어둠이 물러가네. 아직도 그 어둠 계속 막 어둠을 그냥 붙들고 그냥 어? 일부러 어두워지게 살려고. 아, 어, 스위치만 딱 들어오니까 환해지더라고 그냥. 예수님 내가 빛이다. 빛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없는 인생하고 살아보는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불 켜지 마. 그냥 캄캄한 데서 그 밤새도록 캄캄한 데서 밥 지어 먹고 밥 해가지고 밥그릇 해가지고 뭐 한 잡숴 보셔. 코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그러니 여러분 이 빛 캄캄하게 사는 그 답답한 인생들이 빛으로 오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셨는데 그래도 또 캄캄하게 살라 그러네. 답답하게 그러네. 이 빛을 만난 빛을 만난 사람이 있어. 여기까지만 다 알아요. 이 빛이 여러분들은 이 빛에 대해서 지금 그냥 또 이거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해 지금. 이 성경을 좀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자꾸 이상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이게 능력 있고 또 듣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그냥 뭐 내가 들어야 되는 건가 이게 뭐 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지루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존재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기능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럼 자 빛 예수님의 이 빛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살아야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 4절을 보면 다울이 사울. 이 사울이 누구 사울입니까? 아이 시대의 사울이에요? 아니면 바울 이전에 사울. 다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안 했어.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을 잡아너로 어디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란에서 홀연한 빛을 강렬한 빛이 내려왔어요. 이 빛이 내려오면서 이 기세등등한 이 사울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뭐가? 빛이. 그러면서 이 빛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어.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나 그 누구예요 그 나가 예수. 이 빛이 자신.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이 잘 봤지 빛이 예수. 예수님 빛이요. 네. 바울이요. 이 사울이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지 그리고 강렬한 처음이었는지 그의 삶을 한순간에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죽도록 그 사건을 못 잊어. 너무 강렬했어. 사실 바울은 그때 눈이 멀었잖아요. 빛 때문에.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백합니다. 그때는 바울이 됐어. 바울이 20년 지나가지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그때 다메섹에 내가 이르렀을 때 그때는 이제 자기가 간증할 때 간증할 때 그때 언젠지 아냐 오 정오 때 정오 때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서 미쳤다. 주님을 만난 시간.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언제 만났다 그래요? 정오. 정오는 몇 시를 말해요? 12시면 그게 무슨 시간이냐? 태양이 가장 빛. 태양이 중간에 있을 때 정오 아니에요, 정오. 다메섹이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역적으로 거기가 어디냐면 중동지방입니다. 중동지방 사막의 정오의 태양빛은 얼마나 강렬하죠. 지금 이 봄이나 이 겨울 막바지에 보는 이 태양빛, 태양은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중동지역에 열사지방에 난 12시에 내리쬐는 태양빛은 사람이 거기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니지도 않을 때 태양빛 뜨겁고 강렬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때가 정오나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빛이 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지금 저 촛불을 켜고 밖에 나가면 촛불이 소용이 있어 없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촛불이고 예수님이 빛. 예수님이 빛에 비하면은 태양이 촛불.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태양이 촛불처럼 예수님이 빛에 비하면 태양이 성냥개비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태양은 여러분 태양의 그 밝기라든지 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태양계를 모두 그냥 다 그냥 그 만들어 보는 게 태양인데 그게 태양 빛 우리가 그거 비춰서 굴절돼서 우리한테 오는데 그것만도 우리 제대로 뭐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도 그보다 더 밝은 빛이라. 태양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게 모든 게 자연적으로 보면 태양. 태양열에 의해서 살거든. 태양. 예수님은 태양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태양의 영향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태양의 영향력, 태양의 힘, 태양의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비교도 안 돼요. 태양.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증거 하나 말씀으로 증거 하나 해드릴게요. 태양하고 예수님 존재의 빛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로 3절 이건 좀 귀담아 들으셔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거기 뭐 태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덮여 있었다.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 혼란하고 혼돈이 흑암이 덮여 있었다. 이거를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카오스라 그럽니다. 들어봤죠? 카오스. 혼란, 혼란. 혼란한 카오스. 캄캄하고 혼란. 하나님이 없는 우리 빛이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카오스. 종잡을 수가 없고 앞뒤가 틀리고 내가 뭘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카오스. 거기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 카오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들어가라. 그랬더니 카오스 세계가 흑암이 다 사라지고 뭐가 되느냐. 코스모스라는 얘기 들어봤죠. 코스모스는 우주도 이야기하지만 질서라는 게 질서.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 이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들어가면 카오스 세상이요. 질서 코스모스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흑암이 흑암. 비록 흑암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질서 있는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귀해. 이 나라도 그냥 망할 것 같고 막 보면은 막 금방 절단 날 것 같고 막 그렇죠. 지금 나라가 지금 뭐가 뭐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질서 질서 그나마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이 태양빛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의 빛이에요? 3일 후에 빛이 있으라 하고 난 다음 3일 후에 태양 만들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구분시키. 이 빛은 창조주 빛이요. 태양은 피조되어진 물질이라는 거예요. 좀 차이 나지? 그런데 이 이외에 그 이 빛 태양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태양이 가져다 주는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 태양의 에너지, 태양이 가져다 주는 태, 뭐 이런 걸로 그게 아니라. 그럼 결국 우리를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지금 태양을 섬기는 이단 종교들은 얼마나 많아. 일요일 뭐지. 로마의 고대 종교는 전부 태양신이었어. 태양은 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빛이 카오스를 쫓아내고 코스모스를 만드신 다음에 3일 있다가 빛이 태양만 태양빛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삶이 변화 안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되 사람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고 빛이 어둠이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어둠은 이기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어둠이 어떻게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을 이겨놨는데 이겨놨는데 알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바울이 체험한 빛, 예수님 자신, 창조주이신 이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생애를 바울이 직접적으로 보여줬고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겼잖아요. 바울에게 능력이 생겼죠. 바울의 능력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우리들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했던 일 우리도 할 수가 있다. 아멘. 이 빛을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이 빛을 소유하고 싶어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 찾아봐요.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45절 봅시다. 45절. 45절 같이 읽으시죠. 이제 나를 아니 못 찾았어요? 다 찾으셨죠?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 그 나는 예수님인데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자, 여기 이 46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된 삶. 빛을 체험하고 빛으로 사는 방법. 빛으로 나는 이 세상에 왔는데 무릇 나를 아멘. 나를 아는 자가 나를 어떤 자?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요. 나를 믿는 자. 무엇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불행한 게 뭐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때문에 오리무중이에요. 어둠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세상, 예비하신 선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다 보이면은 이거 보이면은 여러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여. 이게 살 수 없어요. 이게 보이면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불행하고 매일 죽고 싶고 왜 이렇게 사느냐 이거야. 어둠에 거했기 때문에 어둠에. 나를 영접하고 나를 빛으로 나를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돼 이거는. 그래야 보인다고. 그래야 확신 있게 살 수 있어요. 확신 있게 산다. 오늘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오늘 모자라도 내일 어떻게 살지가 아니지. 왜? 내일이 믿음으로 보이는데 보이는데 그래서 결론 빛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세요. 자, 35절 36절 결론입니다. 35절 12장 35절 예수께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이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계속 믿어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 할렐루야. 빛의 아들. 빛의 아들이 뭐야?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거야. 믿으세요. 빛의 아들. 빛의 자녀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둠이 물러갔어? 아직 존재해요. 물러갔어요. 믿으세요. 어둠을 어둠이 가져다 주는 불행감, 절망, 불안, 두려움 그건 아직 빛이 아니라니. 빛이신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얘기. 이제 자녀가 안 됐다는 빛이 비춰졌어요. 얼굴부터 바뀌세요. 얼굴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야지 얼굴. 왜? 설교도 끝났기 때문에. 아, 이제야 확 밝혀내죠. 이제야 확 밝혀내죠. 할렐루야. 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할렐루야. 이게 그냥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얼마나 능력이 있어. 얼마나 권세가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걱정 어떤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 조금 걱정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걱정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 그럼 걱정하고 살아 그러면.